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 대통령 박사 몰라토 대쇼메가 최근 위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. 전문은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 인민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2016년 9월 조선에서 일어난 큰 물로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과 정부에 심심한 동정을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